Site UBS. Fashion Backstreet. 저러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교양 수업 중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옷이 너무 예뻐 보일 때 어디선가 익숙한 로고를 발견했을 때 있으시죠? 앞사람의 어깨를 톡톡 쳐서 직접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알아내고 싶어 미치겠고 머리가 복잡했던 적 많으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헙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 혹은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왠지 남녀 같지 않네요.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농구 좋아하세요? 방금 이 대사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맞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입니다. 주인공 강백호는 소연이의 이 한마디에 그럼요, 전 스포츠맨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며 농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웬 애니메이션 이야기냐고요? 어쩌다 보니 두서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농구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에어 조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답니다. 발목까지 올라와 어딘가 부추 느낌이 나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싶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다고 느낀 신발. 한 남성이 농구공을 들고 높이 날아오르며 덩크슛을 시도하는 점프맷 실루엣 로고. 이쯤이면 에어조던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을까요? 요즘에는 워낙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상품이지만 사실 에어조던은 나이키에서 농구와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 무엇보다 기능성을 고려해 출시한 라인이에요.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을 맺어 그의 이름을 딴 에어조던을 탄생시킨 것이죠. 에어조던 라인의 출시가 1985년, 마이클 조던의 프로 데뷔는 1년 전인 1984년, 데뷔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선수의 이름을 딴 농구화가 출시되다니 사상 마이클 조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튼 에어조던은 슬램덩크의 작가마저 반해 이를 주인공 강백호에게 신경 쓸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됐어요. 농구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되기도 했고요. 한편 에어조던, 이들이 이렇게 인기를 끈 뒤에는 나이키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상호명을 가진 브랜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조던 1이 가장 유명하고 실제로도 많이 본 모델일 텐데요. 놀랍게도 올해 기준으로 무려 조던 37까지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시리즈별로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천차만별인 조던 시리즈. 조던 11부터는 농구 경기에 특화된 기능에 특히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에어 조던 구매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워낙 인기 라인인지라 일반 나이키 매장에 가서 구매하기는 사실상 무리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조던 거래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이즈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답니다. 신발 사이즈는 브랜드 특성이나 제조 과정에 따라 한 치수 정도의 혼용 범위가 존재하죠. 조던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엔 다른 신발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특히 조던 1의 경우 신발이 발목까지 둘러싸고 그 부분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두텁기 때문입니다. 평소 사이즈에 맞춰 구매하셨다가는 너무 발이 아파서 다시 되팔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무조건 사이즈는 최소 반업 이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참, 여기서 한 업이란 10cm 업하라는 뜻이니까 반업이면 5cm를 말하겠네요. 게다가 조던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밑창이 매우 얇아서 별도로 푹신한 깔창을 많이들 구매하기도 해요. 물론 깔창 구매 시 추가로 사이즈 업 하셔야겠죠? 이 경우엔 최소 한 업 이상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발에 얼마나 맞고 편안하냐죠. 그렇기에 오프라인 중고 매장에 방문해 사이즈만 확인해 보거나 주변에 조던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처. 예상하셨겠지만 조던 역시 모조품이 상당히 많아요.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는 상품이기에 공식 매장에서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거래가 리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림이라는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업체에서 상품 검수를 직접 꼼꼼하게 해주시기에 제품 상태나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 같네요.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제품 구매 팁까지 드려봤는데요. 혹시 구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비록 농구화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난 에어 조던 시리즈. 개인적으로 조던 시리즈의 장점을 꼽자면 어느 룩이나 매치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 실용성이 높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워낙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좋아하는 색을 하나 골라 포인트를 주기도 수월하고요. 혹시 아직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 힘든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늘 고민이랍니다. 스타일을 찾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색의 아이템을 여러 개 구입해두고 포인트를 주면서 자신만의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러기엔 없는 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이 준비되어 있는 에어 조던이 제격 아닐까요?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은 농구화의 재발견 에어 조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민주였고요. 문예인 엔지니어와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 UBS